사랑이야 참 믿어 현실적이지 않던 너지만 이유 없이 혼자 갔어 너를 갈망한 내 목마름 평면적인 너와 나의 관계 자극있는 사랑 욕심 너의 한계 왜곡된 감각과 불투명한 현실의 경계 She don't love me 내겐 Artificial love 순결했던 너의 Artificial love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말해 Can't trust this You got that 거짓 미소 Artificial love 거짓 눈물 Artificial love 거짓 사랑 Artificial love 그게 바로 너의 너의 나 찾게 되는 날 안 될 걸 알면서도 포기는 싫은 날 I wanna play me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진 너 완벽하게 살게 된 차가운 Artificial love 치사량이 난 불정 통제 못한 행동 혼자를 씹어뱉어 대체 못해 감정 흐르는 심장 속에 눈물 모래 위에 밀물처럼 다시 타오르는다 새벽 공기는 차가운 느낌처럼 실이 녹음 가르며 사라지는 꽃 애써 너란 부를 거 자상마저 다 지워 You know why Artificial lover She don't love me 그래